사방에 수호신을 새긴 석관, 고려. 죽은 이의 유골을 담은 석관이다. 뚜껑의 바깥면에 비천과 꽃을, 안쪽 면에 캐시오페이아와 북두칠성을 새겼고, 바닥의 안쪽 면에 격자 무늬를 베풀었다. 또 네 개의 측면 판석에는 바깥면에 사신을 양각했고, 안쪽 면에는 꽃과 꽃병을 선각했다. 사신이 둘러지키고 꽃이 흐드러진 석관 내부에서 유골은 안식을 누렸을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불교식 화장은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상류층에 널리 퍼졌다. 이때 유골을 모시기 위해 석관이 많이 보급되는데, 이들 석관에는 바깥면에 사신이나 12지신, 비천 등을 주로 새기고, 안쪽 면에는 꽃이나 새 등의 동식물, 북두칠성을 비롯한 별자리 등을 많이 선각했다. 간혹 석관 주인공의 묘지명을 안쪽 면에 새기기도 했다.